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우리의 자위적 국방공업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터쳐올린 승리의 포성에 당황망조한 적대의 세력들이 피열한 반공화국 제재 압박 책동에 발악적으로 매어달리고 있다. 3.1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란 핵무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탄도로켓 발사를 걸고 들은 제재 결의라는 것을 또다시 조작해냈다. 미국이 중국과 오랫동안 협의하여 만들어냈다는 이번 결의는 우리의 핵 및 로켓 계획과 관련된 단체와 개인들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앞서 미국은 자기들을 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단독 제재를 발표하면서 우리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러시아 등 제3국의 기업들과 개인들에 대한 2차 제재도 포함시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또다시 벌려놓은 반공화국 제재의 책동을 우리의 핵무력 강화를 가로막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며 경제적으로 완전 질식시킬 것을 노린 악랄한 적대 행위로 준열이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 저들은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들을 영원히 독점해보겠다고 핵무기 현대화를 비롯한 군비 증강에 몰두하면서 다른 나라는 핵이나 탄도라는 말이 붙은 그 어떤 시험도 발사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야말로 후한무치한 오만과 독선 이중 기준의 극치이다. 두 개 나라가 뒷골방에서 제멋대로 꾸며낸 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고 그것을 국제사회의 정의로 포장하여 내리먹이고 있는 것은 국제적 정의를 짓밟으면서 저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강권과 전횡의 적나라한 표현으로 된다. 우리의 핵무력 강화는 미국이 가해오고 있는 전대미문의 핵전쟁 위협과 제재 압박 책동을 짓부시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뿐 아니라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주권의 행사이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재 결의를 조작해낸 나라들이 그를 통하여 우리 핵무력의 눈부신 발전을 조금이라도 지체시키거나 막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오산이다. 그들은 저들의 비열하고 무분별한 행위가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번에 금우선 대화 타령도 늘어놓았지만 부당한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최대의 압박을 가하면서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그 어떤 제재 압박을 가해오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택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최후 승리를 향하여 더욱 억세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조선반도 핵 문제의 근원과 그 해결 방도를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되고 다종화된 주체탄의 장쾌한 뇌성은 세계를 震감시키며 다발적으로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터져오를 것이다. 주체 106, 2017년 6월 4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보내드렸습니다.